발걸음 앞서 있죠. New trend, so witty. 그녀가 만드는 스타일 news. 닮고 싶어, 갖고 싶어. 빛나는 그녀를. Brand new all star. A celebration 시작해봐. 스타일 turning point. 그녀와의 collaboration. 뛰어올라. A celebrity. Brand new all star. A celebration 만들어봐. 나만의 매력 point. 거침없는 collaboration. 날아올라. A celebrity. 시작해봐.